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미얀마 독립 69돌세 조미소 아웅산 수키 외무상에게 4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외무성들 사이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가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했습니다.